너밖에 없었어 너밖에 없었어 아무도 없었고 나 혼자 서 있어 이미 망가져서 어쩔 수가 없어 네가 아니면 I don't need no doctor 누가 좀 알려줘 제발 날 살려줘 너는 살아갈 희망 따윈 없어 난 너밖에 없어 나봐 맞아 매밤 나를 따져 아마 너를 잘 몰랐던 게 내 잘못 매밤 꿈을 꿔 또 너와 춤을 춰 일어나 뭐 할까 어차피 깨지 못할 거 이게 운명이라면 받아들인다면 시간은 흘러가겠지 이른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그렇게 살아가겠지 너를 떠나 숨쉬던 내가 너를 떠나 숨을 막혀가 너란 쇠에 난 묶인 채 숨 쉬어봐도 물속인 다시 돌아올 순 없겠네 사랑 같은 건 없어 네가 아니면 없어 oh, 내가 못난 남자라서 너의 소중함을 다 잊었어 사랑 같은 건 곁에 없어 미안한 척해봐 너 좀 부족했어 기다려 기다려도 둘만의 신호루죠 이러지 저러지도 못하는 내가 미워 너 때문에 숨쉬던 내가 너 때문에 숨이 막혀가 살기 위해 한숨을 다시 삼켜내도 이건 다 잠시 너 보면 너 기회 줄겠니 사랑 같은 건 없어 네가 아니면 없어 oh, 내가 못난 남자라서 너의 소중함을 다 잊었어 사랑 같은 건 없어 네가 아니면 절대 없어 oh, 내 심장은 이미 다쳐 네가 아닌 아무도 못 고쳐 Go, go 숨이 턱 막혀 Say no, no 너밖에 없어 No, no, no 시간을 돌려줘 잘못된 걸까 모든 게 내 탓인 것 같아 처음으로 가 다시 제발 돌아가 다시 oh, 내가 못난 남자라서 너의 소중함을 다 잊었어 사랑 같은 건 없어 네가 아니면 절대 없어 oh, 내 심장은 이미 다쳐 아무도 없었고 나 혼자서